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반 고호 하면 보리밭과 자화상으로 유명한 화가라는 거 언뜻 떠오르실 텐데요. 특히 그는 스스로 귀를 자르고 그린 귀를 자른 자화상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사실 고호는 화가 중에서 원래 자화상을 유난히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그런데 고호가 그렇게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유난히 많이 그린 이유 단 하나입니다. 모델을 살 돈이 없어서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 때 고호처럼 좀 더 자신을 자주 또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비 바르땅과 그의 남편이었던 가수 조니 알리데이가 주연했던 우상을 찾아라, 영화 우상을 찾아라 중에서 셀비 바르땅이 부른 춤추러 갈 때는 예쁜 아가씨와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는 미셸 부아론 감독의 영화인데요. 기타, 악기 기타 속에 숨겨진 5천만 프랑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가려는 그 두 사람이 프랑스를 횡단하는 도중에 벌어지는 그 일들을 아주 코믹하게 그린 뮤지컬 코미디였습니다. 노래만 들어도 영화의 분위기가 조금은 떠오르는 것 같죠? 자, 경복구미공단 1동에서 금호공고 기숙사 106호에 계시네요. 장운성 학생. 기숙사 생활 좀 힘들긴 하지만 친구들 모두와 함께 오늘 시네마 천국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죠? 자, 오늘 영화 한 편을 쭉 들려드리는 시네마 천국 시간. 오늘은 좀 좋은 음악들과 함께 해볼까요? 만보 음악의 인생을 걸고 쿠바에서 미국 뉴욕으로 건너온 두 형제의 이야기. 만보 킹스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갈등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둘은 둘 다 성공하고픈 마음은 그 욕망은 똑같은데 어떤 것이 과연 성공인가 그 성공을 정의하는 눈과 시각이 각각 다르죠.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성공이란 그리고 세상을 사는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우리 시대 슬픈 사랑법. 장편소설 이별. 날 사랑해? 그래, 당신을 사랑해. 그렇다면 다른 남자는? 다른 남자? 그도 역시 사랑해. 어느 날 당신의 여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르노도상 수상작 이별. 도서출판 해넴. 예, 너 들어봤니? 서울 700-4113 전화가 증유사. 난 벌써 생활영어에다 듣기 평가되는걸? 너 혼자만 700-4113 전화가 증유사를 만났었단 말이야? 그뿐인 줄 알아? 8883 음악도 듣는다. 우와, 700-8883에서 음악까지?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조심해, 함정이야! 크리스탈이 어딨지? 용해 찾아왔구나. 예. 야, 드디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100. 고백할 게 있어. 응? 영어에 자신이 없었거든? 근데 우선순위 영단으로 점수가 올랐어. 난 또. 맞아. 단어는 많이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거야.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수학능력 시험에 자신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비전. 새롭게 각광받는 전문 직종. TV 광고 연극 영화에서 천의 얼굴을 만드는 분장사. KBS와 MBC에서 오랜 분장 경력으로 분장 교육의 새로운 장을 펼친 김성욱 선생님이 직접 지도 운영합니다. 김성욱 분장학원. 서울 786-1337. 전문인이 되고 싶은 분을 환영합니다. 서울 786-1337. 때는 1952년 쿠바 하바나의 한 클럽. 무희들은 배꼽을 드러낸 채 마음껏 춤을 추고 있고 무대 아래는 온통 흥겨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흥겨움을 뚫고 한 남자가 무대 뒤에 있는 한 무희의 방으로 급히 들어섭니다. 그는 들어서기 무섭게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여자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마리아! Tu non ti meresti se mi era mano. Chi incogno tu credes che tu eres? Dimmi. Che carajo se tu... 그 남자의 이름은 세자르고 마리아는 세자르의 동생 네스토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동생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 바로 이 클럽의 사장과 결혼해버렸습니다. 세자르는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그녀에게 달려온 것이죠. 이 놈도 me acercas a él más nunca. Luis y yo nos casamos anoche, César. Eres más puta que las gallinas. 창녀라고 욕하는 세자르. 그러자 마리아의 남편이 세자르의 목을 칼로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졸개들까지 합세해서 세자르를 두들겨 팹니다. 세자르는 피투성이가 된 채 클럽 밖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에 버려진 세자르에게 곧 마리아가 달려옵니다. 왜 동생을 배신했냐고 절망적으로 묻는 세자르. 그러자 마리아는 피로 얼룩진 세자르에게 눈물로 당부합니다. 자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네스토를 죽이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네스토를 떠났다고요. 그러니 동생 네스토와 함께 부디 미국으로 가버리라고요. Look at me to be born in Havana. And there I became a singer of songs. 세자르와 네스토는 드디어 쿠바를 떠나 미국으로 갑니다. 자신들의 만보 음악 하나만을 믿고서. Singing at the Tropicana, my fantasy finally came true. 뉴욕행 대륙종단 버스 안. 그런데 형인 세자르와 동생인 네스토의 성격이 확연하게 달라 보입니다. 세자르는 여유만만합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던 그가 어느새 앞자리에 있는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네스토는 심각해 보입니다. 아마 이국 생활에 대한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리아에 대한 미련 때문이겠죠. 하지만 작곡가답게 만보 악상을 오선지에 옮겨 적을 때만은 표정이 밝습니다. 그가 지금 작곡하고 있는 노래는 제목이 Beautiful Maria of My Soul. 두고 온 마리아를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어쨌든 세자르가 앞자리 여자를 완전히 홀려서 그 여자와 버스 뒷좌석에서 키스를 나누는 가운데 또 동생과 함께 즉흥적으로 만보 음악을 연주해서 승객들을 즐겁게 하는 가운데 버스는 드디어 뉴욕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먼저 미국에 이주한 쿠바인 친구로부터 성대한 저녁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For you. 그런데 그 저녁 모임에서도 형의 즉흥적이고 자신만만한 성격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Just off the boat and you think you're gonna land a gig in a downtown club, huh? 10,000 Latin guys in Jersey playing red parties and he's gonna play the Palladium? What? 뉴욕의 유명한 공연장인 팔라디움 얘기가 나오자 그 즉시 식탁에서 일어서는 세자르. Let's go. What? Now? Come on, wait, wait, wait, wait, wait. Hey, please. You think I come to New York to see my Come on, come on. Okay, let's go. 당장 팔라디움으로 만보를 하러 가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팔라디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만보 연주와 흥겨운 춤이 한창입니다. 분위기에 압도된 동생 네스토는 잠시 성호를 긋습니다. 하지만 형 세자르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선 그곳의 터줏대감들과 눈인사를 나눕니다. So who's the big millionaire over here? Fernando Perez and his wife Ismelda, biggest manager in the business. 그곳의 대부격인 흑인 보스 페르난도와 시내 여러 클럽의 주인들이 그들이죠. Stay away. 다시 호란 가득히 신나는 만보 음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세자르가 춤을 추다 말고 무대 위로 뛰어오릅니다. 자신도 만보 연주를 해보겠다는 것이죠. 드럼체를 받아든 세자르는 신들린 듯 드럼을 두드려야 됩니다. 동생인 네스토는 저 사람이 내 형이라고 으쓱댑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세자르의 드럼 소리에 절로 이끌린 듯 일렬로 늘어서서 춤을 추며 환호합니다. 그런데 세자르의 드럼 연주가 마지막 절정을 향해 치닫는 순간 갑자기 총소리가 나고 춤추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것도 모른 채 드럼을 쳐대던 세자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중얼댑니다. 뭐래고? 다들 어디 갔지? 세자르는 투덜댑니다. 이곳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첫 연주 도중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는 그곳의 아름다운 웨이트리스 애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어렵지 않게 그녀의 방으로 가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에게 미국은 너무 쉬운 상대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생 네스토는 잠을 못 이루고 뒤척입니다. 그리다 마리아, I thought you believed in me, in our love. 그러다 그는 마리아의 사진을 꺼내듭니다. Since you married Luis, there is nothing left for me in Cuba. And so, I've gone to America with 추억 속의 마리아. 그는 그녀를 그리워하며 사진 속의 그녀에게 다짐하듯 말합니다. Hear my song, beautiful Maria of my soul. And then, you will know that you are my destiny, as I am yours. 자신이 지은 노래, 아름다운 마리아를 들으면 자신의 영원한 사랑을 알 거라고요. 마리아를 그리던 네스토가 잠이 들었을 즈음 형 세자르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네스토에게 이불을 덮어주고는 창가로 갑니다. 그리곤 진지하게 성호를 긋습니다. 단,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맘보와 차차차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mambo, and the rumba, and the cha-cha-cha. 다음 날, 당장 실업자 신세인 형제는 대형 푸주관에서 일을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온 많은 외국인들이 그러하듯이 그들 또한 우선 당장은 험한 일을 마다할 처지가 아니죠. You crazy? Hey, hey, aren't you that musico loco that got up at the Palladium? This is the guy. Oh yeah, tell me something. How did you cross your sticks like that? That was some show you put on last night, man.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함께 일하던 두 명의 사나이가 알아봅니다. They were at the Palladium. Anyway, 전날 밤 팔라디움에서 세사르의 드럼 연주를 들었던 거죠. 고기 썰던 푸죽한 칼로 세사르를 흉내내는 두 사나이. 그들도 연주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자르는 즉시 그들을 포함시켜 악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시내에 클럽을 갖고 있는 프랭키에게 가서 오디션을 받습니다. One, the son of Django. The other, the son of Yemaya, goddess of the sea. Fire and water? Yes. I must hear them play. Let's go downstairs to my club. You play for us there, okay? Of course. 탱고와 불과 물, 그리고 바다를 노래해야 한다는 오디션. 세자르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네스토는 트럼펫을 붑니다. 별 어려움 없이 오디션을 통과한 형제는 새로운 연주 멤버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금빛 연주복을 맞춰 입고 기념사진도 찍고 이제 정식으로 데뷔할 금요일만을 기다립니다. 자신들의 데뷔 무대인 만보쇼 광고 전단을 나눠주고 있는 세자르. 하지만 네스토는 광고 전단을 팽겨친 채 자신이 작곡한 아름다운 마리아를 손질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때 한 아름다운 여자가 바람에 날리는 광고지를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네스토에게 말을 겁니다. Yeah. Yes. I am a musician. 첫 인상에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눕니다. My name is Néstor Castillo. Dolores. Dolores. Dolores Fuentes. 네스토와 같은 쿠바계인 그 여자의 이름은 돌로레스. I clean house for a rich man on 61st. He's so rich, he's unhappy. But he always says I can help myself to any of his books. So for 그녀는 지금 부잣집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선생님이 되려는 꿈을 지니고 있죠. I'm studying to be a school teacher. I go to school twice a week. At night. You are very ambitious, huh? Yes. 그런 돌로레스의 얘기에 네스토도 헤어진 마리아 얘기와 자신도 언젠가는 마리아의 남편과 같은 클럽 주인이 될 거라는 마음속의 야심을 털어놨습니다. Why don't you come dancing with me Friday? You can see us play. 그리고 네스토는 돌로레스를 금요일에 만보쇼에 초대합니다. 드디어 금요일 밤입니다. 클럽은 손님들로 가득 찼고 아름다운 돌로레스의 모습도 보입니다. The one with the trumpet. Like Castillo, he looks like trouble. Yes, I know, but I think he is worth it. 세자르가 주의하고 네스토가 트럼펫을 분 만보악단의 데뷔 무대는 성공적입니다. 돌로레스는 무대에서 내려온 네스토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를 먼저 본 사람은 형인 세자르였습니다. 그런데 첫눈에 그녀에게 반해버린 걸까요? 세자르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런 표정을 그와 함께 밤을 보냈던 웨이트리스 에나가 금세 눈치챕니다. Hey, how are you? Fine. Brother, this is the girl I told you about, Dolores Fuentes. This is my brother, Cesar. Nice to meet you. I'm Ana Maria Dolores. 하지만 네스토는 아는지 모르는지 서로를 떨어지게 보고 있는 형과 돌로레스를 각각 서로에게 소개해 줍니다. I'll wait. 다시 만보 음악이 연주됩니다. 세자르는 말없이 한 손을 돌로레스에게 내밉니다. 돌로레스는 주저하면서 그의 손을 잡습니다. 어딘지 불안해 보이는 돌로레스. 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세자르의 리드에 몸을 맡깁니다. 어쨌든 데뷔 무대도 성공적으로 끝냈고 이제 세자르 일행은 즐겁게 식사를 합니다. 다들 유쾌한 표정, 유쾌한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만보계의 대부인 페르난도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자르를 만보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요. Have a Havana with me, Cesar. Let's see how Fernando Perez can take the Mambo Kings to the top. Who the hell are you anyway, the Mambo Pope? Guy thinks I came to America to trade one thief for another. Right? 하지만 세자르는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며 오히려 페르난도더러 자기 주제를 알라고 합니다. 페르난도가 돌아간 뒤 네스토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인 형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형은 자신의 일에 간섭 말고 작곡이나 하라며 나가버립니다. It was a fabulous night at the Empire Ballroom recently as a new band came on the scene. The Latin rhythms filled the air as under the sterling, hip-swinging, pelvis-grinding admiralship of their singer, Cesar Castillo, the fabulous Mambo Kings made a fabulous debut. 다음 날, 만보 킹 공연에 관한 신문평을 읽고 있는 세자르. 호평입니다. 세자르는 당연하다는 표정이면서도 즐거워합니다. Senor Castillo, my club, it is booked for months. Now I think maybe there is one place for you, I put you in, but I'm sorry, I make a mistake with the booking. You made a mistake. I'm sorry, I got partners. 그러나 그런 호평과 달리 정작 그의 다음 공연이 취소됐다고 클럽 직원이 알려옵니다. 페르난도의 압력 때문이죠. Don't push it! Don't push it! That's it! It's finished! I knew it! 네스토는 이럴 줄 알았다면서 화를 냅니다. Just when you thought you found it, building your life around it. You didn't play the game, only yourself to blame. Naturally, so long. Ooh la la, dancing to other songs. All of the best you play. 이제 두 사람은 다시 푸죽간 신세입니다. 일자리를 잃었으니 다시 또 피 묻은 고기 덩어리를 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끔 남의 결혼식이나 생일 파티에 불려가서 하바나 길라 같은 노래를 불러주고는 푼돈을 버는 게 전부입니다. In places where you belong. 어느 날 형제는 즉석 사진관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습니다. Smile, will you? We're in America. 형은 계속 동생에게 웃으라고 합니다. 굳어있는 동생의 턱을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억지로 잡아당기면서요. Smile. We have to work. We're working our asses off. 하지만 동생은 정색을 한 얼굴로 형에게 충고합니다. Please. He's not like Louis. Haven't you learned anything from me? Talk to him. Come on. Apologize. But you want to kiss his ass? 가서 페르난도에게 사과하라는 것이요. 하지만 형은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동생에게 거꾸로 충고합니다. Some whore who never even loved you. Is that what you're talking about now? No, I'm not talking about Maria. You know, a whore who sold herself to another man. I'm talking about Ras. 고향 하바나와 마리아 따위는 잊으라고, 그리고 뉴욕만이 자신들의 꿈이고 인생이라고. And you, Cesar? How long before you give up your dream? 그건 형의 꿈이고 인생이지 자신의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스토. 사진관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세상 is well. We will make it. Even if we did, that's not what we want. I'd be happy, writing music, playing love songs, my own little girl. 한적한 공원에서 돌로레스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해주는 네스토. 고향에서 좋은 노래를 작곡하며 살고 싶었던 꿈. 그러나 이제는 다 깨진 꿈. Nestor, then do it. Just open your little club. Do it. 그런데 그런 네스토에게 돌로레스가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함께 클럽을 열어보자고요. Yes. You do? Yes, I do. 네스토는 그런 그녀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 사랑 속에서 그들의 몸과 마음도 하나가 됩니다. 뉴저지의 한 싸구려 클럽에서 공연 중인 세자리의 만보악단. 손님들이 별로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세자르는 이제 지쳐 보입니다. That ain't a real gig. You know that. Tell me what a gig is. César. Many a night when I open a club. 그런 그에게 네스토가 돌로레스와 함께 클럽을 열겠다고 합니다. 세자르는 반대하죠. You can learn. Dolores, it's a man's business. You know, it's really not your worth getting involved in. Man's business. As you play. 돌로레스까지 끼어들자 세자르는 그녀와 입씨름을 벌입니다. 그런데 형 세자르가 돌로레스를 마구 대하자 네스토는 그녀가 곧 자신의 아내가 될 거라고 소리칩니다. Nestor? 놀라는 세자르.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도 함께 얼핏 스쳐 지나갑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노래를 흥얼거리는 세자르. 동생이 돌로레스와 결혼한다는 건 그가 이제 마리아를 잊고 과거로부터 빠져나왔다는 뜻이니까 어쩌면 세자르 자신이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돌로레스. Baby. 하지만 세자르의 표정은 어딘지 허탈합니다. 며칠 후 돌로레스와 네스토는 하객들이 모두 입을 모아 불러주는 축가 속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신부가 잠이 든 신랑의 볼에 가만히 입술을 대는 순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 잠결에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네스토. 네스토와 마리아의 옛 사랑을 알고 있는 돌로레스의 표정은 더없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몇 개월의 세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돌로레스가 아기를 낳았다는 전화입니다. 두 형제는 푸주간에서 일하다 말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Beautiful, huh? 축하의 의미로 제인 에어 같은 책을 돌로레스에게 선물하는 세자르. Jane Eyre, Crime and Punishment. Did you know what to choose? 그녀는 세자르의 그런 배려에 새삼 놀라고 감격해합니다. 아이까지 생긴 네스토는 늦은 밤까지 트럼펫으로 아름다운 마리아를 연습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옆모습은 어딘지 쓸쓸해 보입니다. 어느 날 저녁, 형제는 클럽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아름다운 마리아입니다. Aunque estemos separados en un sueño angelical, si llegó de nuevo a amar, no hay razón por qué cambiar. And the taste of you remains. 그런데 그날 손님 중에 데시아나스가 끼어 있습니다. 유명한 쇼 프로듀서이자 왈가닥 루시, 루실볼의 남편이죠. 그는 아름다운 마리아에 반해 직접 형제를 찾아온 것입니다. Desi Arnaz. Oh my God. This is my manager. 그 유명한 데스를 만나게 돼서 감격하는 두 형제. 드디어 그들 앞에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데스가 두 형제를 왈가닥 루시 쇼에 출연시킨 거죠. 왈가닥 루시 쇼가 TV로 방영됩니다. 똑같이 흰 양복을 입고 똑같이 움직이면서 루시의 질문에 엉성한 영어로 대답하는 두 형제. We do not speak English. TV 앞에 모인 사람들은 연신 폭소를 터뜨립니다. 일단 성공입니다. 이제 형제는 데시 덕분에 TV에서도 노래까지 부릅니다. Folks, tonight I have a special treat for you. Ladies and gentlemen, it's my pleasure to present to you, direct from Havana, Cuba, Cesar and Nestor Castillo, singing a bolero of their own composition, Beautiful Maria of My Soul. In the sunlight of your smile, in the summer of our life. 돌로레스는 TV를 보다가 남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기쁨이나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둡고 그늘져 보입니다. 남편에게서 마리아의 환영을 결코 떨쳐버릴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웃음) 이제 유명해진 세자르가 여자들과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 네스토는 창너머로 수영장을 바라보다가 수영을 하고 있는 낯선 여자에게서 마리아의 환상을 봅니다. Nesto는 그 낯선 여자가 마리아인 양 그녀를 불러드립니다. Dolores is on the phone. She wants to tell you that she loves you. Sorry. Your phone has been busy. 마침 그때 네스토의 방으로 들어온 세사르. 그런 동생의 행동이 못마땅합니다. Long we have gone back to Cuba. Back to Cuba? Yes. Back to Cuba. Yes. You are the one. 그러나 네스토는 말합니다. 인기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다만 쿠바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라고요. 화가 난 세자르는 그런 동생에게 비로소 얘기합니다. She begged me to take you out of Cuba. Yeah. Luis would have slit your fucking throat if he ever saw you again. It's not true. If she hadn't married him, he'd have killed you. She saved you. 마리아가 네스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를 쿠바에서 떠나도록 해달라고 했던 얘기를요. Hermanito. 마리아 역시 여전히 자신을 사랑했음을 알게 된 네스토. 이까짓 것 무슨 소용이냐는 듯 자신의 트럼펫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는 후회와 원망으로 몸부림칩니다. 형 세자르는 이제 꿈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헐리우드에도 진출했고 내시의 쇼에도 출연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부턴 미국식으로 살 수 있다면서 자신만만해야지요. 하지만 그런 형이 더더욱 못마땅하기만 한 네스토. 형하고 결별할 생각을 합니다. 네스토는 자신의 그런 생각을 형의 여자인 애나를 찾아가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애나는 얘기 도중에 다들 느끼고는 있었지만 차마 입 밖에 내기 힘들었던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Mr. Can't you see how Cesar feels? 형이 돌로레스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요. I love this country! Where is everybody? 네스토의 기분과는 달리 형 세자르는 기분이 좋습니다. 팔라디움에서 초대장을 보내왔거든요. 하지만 네스토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다시 팔라디움. 혼자서 노래를 부르던 세자르는 동생이 트럼펫을 불며 무대에 오르자 감격합니다. There will always be a part. Locked forever in a dream. If I ever love again, even then, nothing will change. And the taste of you remains. 노래를 함께 부르며 동생의 손을 굳게 잡는 세자르. 하지만 네스토는 이번이 마지막 연주임을 스스로에게 이미 다짐했습니다. You know, we didn't get the job, what you think? 연주를 끝낸 뒤 형을 태운 채 집으로 돌아오는 네스토. 형은 잔뜩 취한 채 뒷자리에서 애나와 킬케댑니다. 그런 형에 대한 분노로 네스토는 차를 미친 듯이 몹니다. 세자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차는 언덕 아래로 굴러 거의 다 부서져 있고 네스토는 땅바닥에 말없이 엎드려 있습니다. 네스토! 네스토! 아무리 흔들어도 네스토는 대답이 없습니다. In today's America, every obstacle is temporary. 예전에 형제가 함께 들어갔던 그 즉석 사진관에 이제 세자르 혼자 앉아 있습니다.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낡은 경구가 있는 성공이란 제목의 책. 네스토가 항상 읽던 그 책을 읽으며 세자르는 창백하고도 허탈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Drop by. 그때 즉석 사진기가 저 혼자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웃음을 인화합니다. 네스토와 돌로레스가 열었던 클럽에서 여전히 허탈한 모습으로 술을 마시는 세자르. 그런 그에게 돌로레스는 말합니다. He worshipped you, Cesar. He was always happy to go with you to places, to play for the people. Those were good times. Nobody can take that away. I hurt him in so many ways. Oh, no, Cesar. You didn't hurt him. 네스토는 진정으로 형을 좋아했다고, 네스토의 불행은 세자르의 탓이 아니라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마리아를 다시 불러달라고요. 세자, this is your club. Don't sing the bolero. I don't have it in me anymore to sing. Sing it for me. 비로소 세자르는 무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네스토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그의 노래 아름다운 마리아를 다시 부릅니다. 그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지난해 93년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 오른 Beautiful Maria of My Soul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시네마 천국에 들려드린 맘보 킹스 어떠셨어요? 형제의 그들의 갈등이 그 깊은 사랑 속에 녹아있습니다.